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축제 너와 나 우리 마을 페스티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들의 축제를 잘 즐기고 계시나요? 네, 추억이란 있는 것만으로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네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시나요? 선생님에 대한 추억, 부모님에 대한 추억,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추억, 친구에 대한 추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추억들을 모아 모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일요일 6시부터 7시 30시까지 방송했지만 오늘만은 토요일 5시에 하는 마이리틀 스테이지 마리슬 라디오. 네, 우리 동네 소식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심사를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동네가 되길 바라며 라디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이번에는 특별하게 새로운 MC분을 모셨는데요. 새로운 MC분. 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마리스 라디오의 진행을 맡게 된 언어의 마술사 MC소 부드러운 직관력 MC꾹이고요. 만능 엔터테인먼트 MC단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웃음과 크크 우리 동네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짜라. 즐거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 짜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너와 나 우리 마을 페스티벌 특집으로 그렇죠. 특별하죠. 네. 오늘은 라디오가 총 이제 4부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조금 달라요. 오늘 순서는 조금 다른데 예, 소개를 그렇죠. 해드릴게요. 네, 1부는 몹쓸 투표, 네, 2부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3부는 문제적 퀴즈. 문제적 퀴즈 이건 뭘까요? 궁금한데 4부는 응답하라 호박골. 그렇죠. 네, 이런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1부 순서는 몹쓸 투표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길로에 설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죠. 양념 후라이드, 짜장, 짬뽕, 문과, 이과 등 네.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참 많은데 이걸로 고민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대상을 두고 투표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MC 단 친구는 엄마가 더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하나, 둘, 셋, 아빠. 엄빠요. 엄빠요? 네. 엄빠가 뭐예요? 네? 엄빠가 뭐예요? 저는 저희 가정의 화목한 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네, 엄마나 아빠 둘 중 네. 하나가 그쵸. 아닌 엄빠 둘 모두. 한번 여기 오늘 오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저기 가운데 있는 저희 세 친구분한테 질문할게요. 엄마가 그쵸.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하나, 둘, 셋. 알라. 그렇죠. 네, 이런 선택보다는 고민해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몹쓸 투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우리 호박골 미니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호박골 미니언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몹쓸 투표에 여러분들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투표가 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주마다 올라오는 사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추억과 이런 사연들을 담아서 적어주시고 또 신청곡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렇죠. 노래도 불러드리고 선물까지 팡팡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럭셔리 공인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쓸데없는 투표 몹쓸 투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소시 오늘의 질문이 뭐죠? 이런 투표 어떨까 합니다. 엄마 대 아빠, 아빠 대 엄마. 네. 싸우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고요. 네.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누구의 편이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자, MC꾹이는 어때요? 저는 엄마 편입니다. 엄마 편이죠. 왜냐면 왜요? 진짜 엄마 편이 왜? 엄마. 자, 생각해보세요. 여성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성을 보호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죠. 근데 지금 거죠.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는데 무슨 보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엄마랑 아빠랑 주먹 다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엄마 아빠랑 삐졌죠 뭐, 지금? 아니요 안 삐져요. 아니죠. 안 삐져. 절대 안 삐지고요. 엄마 아빠랑 좀 적대적인 관계에 네. 있을 때 네. 이제 보통은 아빠가 그냥 남자니까 그냥 냅두고 엄마는 여자니까 여성이니까 좀 지켜야 존재이니까. 에이 그러면 아빠 얼마나 불쌍해요. 여자는 약자다 해가지고 남자는 설 곳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요? 그쵸? 가정에서도 자식들이라도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남자로서 편을 들고 싶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뭐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빠는 엄마 편 아빠는 편 가족의 뭐예요? 가족 기둥이죠. 그러니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맞아요. MC 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빠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아빠 편을 들어줘야 돼? 다른데 우리 인터뷰했을 때랑. 아니 물론, 네. 물론 지금 여기 어머니께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빠 편을 든다는데 지금 네. 아니 제가 아빠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 네. 이유가 네.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그렇죠. 일단 엄마가 많이 이기잖아요. 그래 우리 집도 그래. 그렇죠. 어머니가 무조건 거예요. 이겨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빠 편을 들어줘야 그렇죠. 맞는 거 아니에요? 아빠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뭘 갑자기 사람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엄마가 네. 이기는 건 맞아요. 이기기 그렇죠. 맞는데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항상. 근데 아빠 편 들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어떻게 될까요? 아빠 편 되면은 솔직히 밥도 못 먹고 집에는 항상 눈치 보이고 엄마 눈치 편 하면은 보이고. 당당하게 그래서 그래서 엄마 편을 들겠다는 거면 이거 나쁘네 진짜. 밥 때문에 와 아빠를 또 무시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니요 아빠 사랑해요. 저는 아빠 되게 사랑해요. 그럴수록 아빠 편을 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렇게 아빠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 그런데 솔직하게 가봅시다. 이 네. 가정에서 돈은 누가 벌까요?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누가 벌어요? 앞에 친구들. 돈은 누가 벌까요? 아빠죠. 아빠가 버는구나. 그러면은 엄마도 벌어요? 엄마도 벌죠 요즘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그 돈은 누구한테 갈까요? 엄마가 벌든 아빠가 벌든 그 돈 누구한테 가요? 엄마죠. 엄마 결국 엄마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마죠. 그리고 옷은 그리고 누가 사줘요? MC단 이거 옷 누가 사줬어요? 엄마죠. 엄마가 사줬죠. 그렇죠. 네. 엄마 언니가 사주셨네요. 그럼 용돈 누가 줬어요? 엄마죠. 엄마죠. 그렇죠. 야, 어머니가 주셨어요. 이렇게 엄마 편을 들어야 돼요. 자 왕정 네. 통치입니다. 끝. 그래서 엄마 편이라고 옷을 받고 싶고 아니, 밥을 받고 먹고 싶다가 아니라 돈은 엄마한테 있으니까 아니. 엄마 편이라고 자, 너무 속물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진짜 기회주의자네. 아니요, 아니요. 자 들어보세요. 아 내가 무슨 엄마가 더 좋아요, 아빠가 더 좋아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우리 그러니까 엄마 편에 들은 이유가 엄마 통장에 돈이 들어갔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옷을 사주고 자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밥 인간적으로 해주고. 현실적으로 야 니네들 다 자, 그렇게 편 자 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투표한 거 우리 호박골에서 투표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MC단. 결과는 엄마 대 아빠 네. 82대 38로 네. 엄마가 이겼습니다. 엄마 이겼어. 고마워요. 엄마가 이겼다. 자 그럼 제가 내용을 못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빠 쪽이니까. 자 아빠가 회사를 출근하십니다. 네. 자 아빠는 회사를 출근하시고 직장 상사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직장 상사한테 까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죠. 얼마나 회사에서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내와 싸웠어. 그럼, 엄마와 싸운 거지. 정말. 우리 아빠 이렇게 들어와서 엄마랑 싸운 거야. 그런데 자식들이 편을 안 들어줘. 얼마나 슬픕니까? 어쩔 수 없어. 뭘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아빠는 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편이 없게 느껴지는 거지. 너무 안타깝네요. 피곤한데 여기 쉬고 아빠 편이 되어줘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래야 맞아요.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래도 엄마 네. 아빠랑 싸워. 근데 솔직히 아빠 편 들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네. 나는 솔직히 밥도 못 먹고 굶겠지 마. 그렇죠. 야 우리 살면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의식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긴 한데 왜 또 약해져요? 또 기회주의자 컨셉으로 가시다가 본인이 대본을 쓰시고 지금 본인이 여기서 약해지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에서 네. 우리 편하게 눈치 안 보면서 우리 엄마 편 들고 삽시다. 그게 좋지 않을까요? 뭐 역시 기회주의자는 여기 MC국인 것 같아. 그쵸? 그렇네요. 자 그럼 이번 투표를 내리고 결론을 슬슬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대 아빠, 아빠 대 엄마. 싸우면 과연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엄마의 편이 이겼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박골에서는 엄마 편보다 아빠 편을 써는 게 더 좋다는 걸 인정해 주시길 그래, 바랍니다. 그래 다 똑같이 나랑 똑같은 마음인 거야. 왜냐면 호박골 다 엄마 편 드네.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83대 38이면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빠 편 좀 듭시다 좀. 진짜 다 너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다 나랑 근데 저는 이런 적 있어요. 저는 아빠 편 들면서 엄마한테 하다가 엄마가 삐지셨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왜요? 엄마 그리고 화를 내시고 방에 딱 들어가셨어. 아빠가 저한테 야 너 이럴 때 아빠 편을 들면 어떡하냐 이러십니다. 저희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편을 들고 싶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가끔 그래요. 그죠? 아, 그렇죠. 네, 또 안 들면 아빠 삐지시고 아무튼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부 순서 이렇게 끝났고요. 네. 다음 주제는 결혼 말고 내 남자친구로서 네. H.O.T의 문희준 남자친구로서 그냥 남친. 네, 남친으로서. 남친으로서. H.O.T의 문희준 엑소의 찬열. 엑소의 찬열.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되게 문희준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아, 너무 비참하잖아요. 엑소의 찬열이 요즘 잘 나오고 문희준 요즘 뚱뚱한 아저씨일 뿐인데. 어르신들은 몰라요. 엑소 찬열 누군지도 몰라요. 문희준 뽑지. 과연 문희준 문희준이에요. 엑소의 찬열이에요. 와, 문희준 저, 나왔어,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아줌마들은 문희준을 외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엑소 찬열 문희준. 전 찬열이죠. 당연한 거긴 한데. 엑소 찬열 문희준. 난 찬열. 그렇죠. 저도요. 그럼 문희준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문희준이 잘 나갈 때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사실 문희준의 레전드를 알긴 하지만. 오이구 비둘기가 우리한테 날라오네. 어이구 잘나네. 자 아무튼. 문희준 씨가 억울하시면 뭐 오셔야겠죠. 다음 주에는 오세요? 제가 봤을 때 문희준에 가득 채워줄 것 같아요. 200표 채워줄 것 같은데. 문희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문희준 나오셔서 네.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Luxury 공연 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알아보는 10대 언어 시간. 10대 언어. 10대 언어. 10대 언어. 10대들이, 10대 언어. 10대들이 내는 소리. 10대들이 내는 소리. 버카충. 버카충 뭘까요? 버카충. 혹시 여기 버카충 아시는 분 손? 버카충 모르는 사람 손. 뭐야 다 아는 사람 했을 때 손 안 들고 모르는 사람. 기다리 아저씨 버카충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버카충 뭘까요? 화이팅!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화이팅! 자 10대 연어 버카충! 버카충 단인 알죠?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단인 언제 알았어요 이 단어를? 저 중학교 1학년 때 2년 전에? 알았어요. 2년 전에? 2년 전에? 그쵸 네. 버카충은 뭐예요? 맞추는 사람 선물 줄까요? 자 맞추는 사람 선물 한번 드릴게요. 자 맞추는 사람 선물을 주는데 아는 사람 손 들었으니까 아무나 네. 찍으면 돼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단이가 한번 찍어주세요. 그렇죠. 찍어주세요. 단이가 한 명 찍어주시면 뭐 어머니? 엄마. 아니요. 저 저기 있는 저 남자, 동생. 네, 동생. 다니의 동생. MC 다니의 동생. 동생 버카충이 뭐예요? 정답! 나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는데 선물 뭘로 줘요, 근데? 선물 여기에 저희가 오늘 진짜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카놀라요. 이거 진짜. 아, 뭐야? 아니, 중요해. 이거 우리 엄마 되게 좋아요. 야, 그러면은 여기 비싸, 다니 동생이 비싸. 받아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 어머니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 선생님 잠깐 나올까요? 아니면 스팸 가져갈래? 그러면 그래요. 자 그럼 둘 다 가져가세요. 둘 다 가져가. 그래 뭐 어쩔 수 마음에 안 들키면 뭐 다 줘야지 뭐. 자 2부에서는 여러분이 학교, 가정, 학원 등등 생활에서 가슴속에 답답하게 막혀있는 속마음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음악이 하고 싶은데 나는 뭐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가수가 되고 싶죠.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과학자가 되고 싶죠. 뭐 이렇게 뭐가 되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반대하고 대학부터 가라 하시고 그렇죠. 이럴 때마다 참 나의 하고 싶은 속마음을 꾹꾹 담아둘 때가 참 꾹꾹 MC고기처럼 꾹꾹 담아둘 때가 많은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다친 속마음을 속 시원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과 MC 수호의 노래 선물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오늘 이 라디오가 3회차인데 우리 마을 라디오 3회차인데 네. 저희가 1회차 때부터 2부 순서에서 저희가 청소년들 한 명이라도 딱 나와가지고 그 친구의 원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가 드디어 오늘 그쵸? 그렇죠. 저죠. 오늘 그렇죠. 저예요. 오늘 특별한 MC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MC 누군가요? 저는 만능 엔터테이너 MC 네. 단입니다. 네. 사실은 원래 이 코너에만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말도 너무 잘하고 네. 말도 너무 잘하고 경쾌하고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일 MC로 오늘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자 오늘 사연을 보냈었어요. 그렇죠? 네. 사연을 네. 보내셨는데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뭐 지금 뭐 벚꽃도 이미 다 떨어지고 뭐 네, 벚꽃은 이제 떨어졌죠.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렇죠. 장마철이 다가오죠?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네. 연애를 아, 연애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요. 동생이 빵 터졌어. 빵 터졌습니다. 어떻게 어 동생 뭐 뭐야 왜 연애를 하고 싶대. 남자친구가 안 생기네요.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생겨서 아니면은 뭐 아니 못생기지 않았어 이 친구 되게 아 못생겨서구나. 못생겼대요. 네 못생겨서 그런가 봐요. 아니야 사람들마다 달라. 맞아요. 이쁘다는 기준 그죠 다르죠. 네, 그렇죠. 우리 여기 MC 저, 아, 그 연애 전문가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연애 전문가 저입니다. 네, MC소고요. 네, 네 오늘의 연애 전문가 네. MC소 한번 저는 코멘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해주세요. MC 다니에게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 제가 아직 다니를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뭐요? 여성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아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우니요? 너 여성스러워요? 우악스러워요? 여성스러워요? 아 저요? 뭐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아 잠시만요. 네? 아 우악스러워요? 여성스러워요? 우악스럽구나. 쟤는 제 친구가 아니에요. 저러는 우악하게, 걸 보면 아니에요. 네, 우악하게 만들어줄게요. 자, 표현이 우악스럽다가 이게 남자 앞에서 남자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잘 보이고 싶으면 욕심이 생겨. 그럼 괜히 막 아 잘 해보고 싶어 잘 보이고 싶고 이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떻게요? 뭐 남자들은 아 뭐야 얘 왜 이렇게 남자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 아. 단아한 모습 약간 그쵸? 단아한 아, 모습. 오, 인정. 여성성 있는 모습. 이런 걸 좋아한다. 욕심을 배제해야 돼요. 그쵸? 혹시 그런 부류인가요? 제 지금까지 방식이 전혀 틀렸다는 걸 알았네요. 그 혹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나요? 저요? 네. 아, 전 뭐 넘쳐나죠. 아주. 넘쳐나는구나. 누가 이런 애 친구가. 네, 그렇죠. 괜히 만능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만능이에요, 근데? 만능 엔터테이너 이런 데 자꾸. 저요? 네. 지금 몰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절 모르고? 알지만 다시 우린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뭐 공부도 잘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요. 체육도 잘하고 체육도 농구도 잘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친구들 달리기도 인정. 잘하고 아, 친구들 인정해요? 인정. 네. 너희들 인정? 성격도 좋죠. 얼마나 성격은 쾌활해요. 아니래. 성격은 아니래. 아, 친구들이 완벽하죠.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 아니래. 너 성격은. 아 저만큼 마음 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솔직히. 넓는 거랑 착한 거랑 좀 달라. 그렇죠. 아 좀 미안해. 네 그렇고요. 또 자기 PR 또 들어갈 볼까요? 뭐. 어 좋아요. 펜싱도 배웠나? 저 펜싱 배웠죠. 그렇죠. 펜싱도 잘하지, 농구도 잘하지, 달리기도 잘하지, 노래도 잘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 노래방 되게 못해요. 자주 간다는데. 아, 본인이 노래 못한다고 우리 인터뷰 때 얘기하긴 했어요. 네, 본인이 아, 진짜였구나. 아, 그렇구나. 차이가 잘하는 예, 머리카락 탔어요? 아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MC 다니의 사연을 들었지만 MC 다니의 소개가 없었어요, 그렇죠? 한번 간단한 짧은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소개 좀 네.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김단이고요. 네. 김단이었구나. 네, 저는 중3으로 현재 인왕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제 별명은 별명이요. 워낙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긴 했지만 네. 그중 꼽을 거라면 뭐 단군이라고 현재 단군. 불리는 중이고요. 남성스럽다 이런 건가? 단군 이러는 게 남자 같다 그죠? 우악스럽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 그렇구나. 성격이랑 이게 그대로 나온 거구나. 아니 근데 어저께 우리 인터뷰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모습하고 좀 달라요, 그죠? 뭐가 달라요? 저는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좀 거칠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머 이미지 관리하고 있어. 어저께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허물 없이 제 평소 그대로의 모습을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의 허물이 화났다. 저 화낼 건가요? 만능은 결코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만능이니까. 자 인왕중학교 방송반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방송반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는 방송반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데 그 군기반장 그 엔지니어인가? 그렇죠. 군기반장이죠. 네, 군기. 네, 군기반장 1학년 2학년 다 집합! 이러면 다 집합하고 그럼 당연하죠. 오, 아니 선배 말인데. 오 진짜예요? 맞아요? 아니야? 맞나 봐.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야. 죄송해요. 네. 제일 재밌었던 게 학교에서 제일 재밌는 게 애들 집합시키는 거라고. 어머 누가? 다니가? MC 다니가?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니까. 맞아. 자기는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맞아.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우리 호박골 미니언즈한테 보내준 사연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주제로 정말 많이 보내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정서진 친구가 서진이. 나이 16세. 네. 16세면 몇 학년이야? 중3이요. 친구네. 서진 이름. 그렇죠. 서진아 안녕. 연락처 읽어도 되나요? 안 되죠. 뒷번호만 읽어주세요. 아, 사연 주제인데요. 네. 저희 학교에는 매일 한 번씩 지진이 납니다. 바로 12시 20분만 되면 말이죠. 아, 점심시간? 네, 12시 20분 점심시간을 울리는 종이 치면 그 순간 모든 반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그렇죠? 수많은 학생들이 뛰어나옵니다. 네. 평범한 남학생들은 물론 여학생들, 심지어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학생도 있습니다. 오호. 아, 어제는 깁스를 한 학생이 선두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더 재밌는 것도 아무도 다치는 친구들이 없어요. 어허. 점심시간 되면은 그렇게 애들이 몰려오는 건가요? 다니는 점심시간에 아. 뛰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걸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뛰어가겠지, 뛰어가겠지. 종 울리기 전에 문 앞에 서 있는 스타일이에요? 제 이미지 모르세요. 저 다 나잖아요. 제가 어떻게 뛰어내려가요, 그런 거. 어? 우악스럽게 왕왕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달리기 엄청 빠르다며. 달리기 엄청 빠른 거 아니야, 또? 좋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아직 덜 읽었어요. 네, 그렇죠. 사연을 계속 읽어볼까요? 아, 뒤에 또 있어요? 네. 네. 한 번은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다가 한 네. 친구가 구른 적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시 뛰어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장면입니다. 어. 하지만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뛰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다음 사연 제가 읽겠습니다. 유코 네. 일본인이 와서 썼어요. 일본인이. 오, 유코 일본인. 일본인이 이거 호박골 미니언즈 그렇게 유명하다고 일본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거 보러 왔어요. 유코 25살 신청곡은 비스트의 군럭을 시켰는데요. 군럭. 이게 사연이 내용이 좀 애매해요. 화장품 이야기, 음식 먹을 때 립스틱이 안 지워지는 화장품, 한국 사람들이 추천 뭐예요?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성분이신가요? 여성분이죠. 아. 아 그거 같아요. 립스틱 바르고 밥 먹으면 이걸 같이 먹잖아요. 립스틱을. 립스틱. 예. 립스틱이 립스틱이구나. 뭔가 하고 일본 말하면 약간 안 지워지는 립스틱 뭐 있어요? 추천해주세요. 여보세요? 그럼 안 지워져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안 지워지는 립스틱 뭐가 있어요? 전 몰라요. 가은아. 가은이 어딨니? 가은이 어딨니? 가은아 안녕. 가은아. 자 모르니까 유코한테 따로 연락드릴게요. 네. 잘 모르니까. 자 다음 사람 읽어볼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름 백서연 친구 나이 아, 서연이도 여섯... 글씨 이제 점점 잘 써지고 있어요. 네, 나이 6살. 6살. 우리 매주마다 쓰고 있죠. 신청곡 써 줬어요. 신청곡 산토끼. 산토끼 사기야 어디를 가느냐. 그렇죠. 다음 사연 읽어 볼까요? 제가 이거. 네. 이름 유태경 친구 나이 10살. 태경아 안녕. 신청곡 가수가 나라고 적혀 있어요. 가수가 되고 싶나 봐. 태경이 아, 태경이를 초대합니다. 다음 방송 때 태경이를 초대합니다. 하윤채 윤채 안녕. 11살입니다. 담다디 우리 그 사부의 담다디. 그 인트로곡인데. 네, 담다디 담다디. 왜요 왜? 네. 왜 담다디? 할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 아, 너무 마음 이쁘다. 11살인데 할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 담다디 자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 자 엄마라고 보내서 주셨고요 이름이 아 이름이 우리 호박걸에 엄마라는 분이 계시네요. 엄마라는 분이 계시나 봐. 8살 친구인데 엄마라는 분이 계시네요. 야, 그냥 엄마 투표한 거겠죠? 자 저도 있어요. 엄마라는 분이 또 있어요. 저는 3살 3살 엄마라는 분이 있어요. 몰음이라고 사연을 몰음? 보냈는데 하이체 보여줍니다. 3살이 이렇게 글씨를 잘 쓰네. 나도 여기 있어. 나 하나 더 읽을게요. 아빠 3살. 아빠도 있어 우리 호박거래. 야 3살이 아빠도 3살 아빠가 야, 엄마랑 아빠 3살일 수가 있어요? 신청 가수는 나고요. 또 나야? 몰음입니다. 몰음 똑같은 사람이 적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연을 한번 MC 단이 한번 읽어줄까요? 네 전희철 희철이 희철이 안녕 20살 희철이 네. 간 것 같아요. 그쵸 희철이 아, 거기 있어요? 거기 있네요. 야, 아, 야 다나 저기 희철 전희철 네. 씨가 저기 있어. 아우 네 읽어줘. 안녕하세요. 저 네. 군대 가요. 네. 10월에 의경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군대 가기 싫어요. 군대 야, 그래도 의경이면 괜찮다. 의경이면 좀 괜찮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의경 가는 친구한테 일단 불러서 네. 소감 좀 듣고 네, 선물을 네. 주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나와보실게요. 전희철군. 네, 전희철군 나와주세요. 저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전희철군을. 20살인데 군대를 가는 이등병의 편지 노래가 어떻게 되지? 집도 나와. 아 근데 의경인데 뭐 이거 불러줘. 열차 타고 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자 전희철. 네 20살 전희철입니다. 네 그렇죠. 입대하는 심정이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아서 와닿진 않아서? 네, 며칠 날 간다는 거지? 10월 6일 날 10월에? 네네 10월에 아직 좀 남았네요. 아이고 10월이 난 내일 모레인 줄 알았네. 자 그러면 선물을 주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철이에게 박수. 네, 이것도 가져가렴. 야 두 개씩 주는구나. 아니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자, 다 읽었어요? 네. 전 다 읽었어요. 난 두 개나 남았는데. 읽어주세요. 연속해서. 자, 저는 이게 글씨체가 굉장히 어른 글씨체인데요. 감덕자 흥자님, 강자 덕자 흥자님인데 나이가 19살이시라고 적으셨는데 19살 글씨체가 너무나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좀 놀랐어요. 이거. 19... 신청곡이 아 대한민국 이랬습니다. 홍은동의 유일한 쉼터, 홍제천 물이 흘러 공기를 평화시켜주고. 정화시켜주고. 정화시켜주고 그다음 뭐랄까요? 정화시켜주고 오가는 홍은민. 홍은민들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며 웃으면서 이야기 핀다라고 보내주셨어요. 19살 아닌 것 같아요. 19살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무튼 아 대한민국이란 노래를 아시는 분 있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이거 아니야? 아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아 우리족 이런 거구나. 아. 아무튼 여기 홍제천 여기 여기 작은 홍은동 소공원인가 여기 이름이? 그죠. 아무튼 여기 아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저 하나 더 남았어요. 하준수 준수님. 하준수 그거 아닌가? 하준수이 그거. 하준수. 아 미안해 나 못해. 코빅이 나왔던 노래. 자 다비치의 노래래요. 다비치? 이 사랑? 이 사랑이 뭐예요? 아 그 인기 차트에 있던 건데? 태우에서 봄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니의 인터뷰 시간을 더욱더 이끌어 가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왕중학교 3학년 김단 씨를 모셨는데요. 그죠? 그죠. 네. 지금 이 순간만큼 중학교 3학년 호박골에 있는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김단. 3학년 김단. 그렇죠. 김단 씨. 김단 씨의 꿈이 있나요? 아 사실 제가 꿈이 지금 없어서 또 그게 없어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하는 게 많아서 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맞아요. 제가 맞대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겸손함이 역시 이렇게 묻어나네요. 그렇죠? 제가 못하는 게 있으면 또 그렇죠. 그 분야를 포기를 하고 딴 걸 찾을 텐데 그렇지 그렇죠. 못하는 게 없으니까 아, 그래. 잘하는 게 하나면 사실 이제요. 그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맞아요. 다 잘하면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그 청년부에도 그런 친구들 좀 있어. 그치? 누구 저요? 너는 아니 MC 국인 아니죠. 네. MC 국인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 못 찾고 있죠. 자. 마상 마상. 아, 그럼 학교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학교요? 네.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방송반에서 애들 집합시키는 거. 아 왜 그러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물론 저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도란도란 정담 화장실도 같이 가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이런 평상시에 이런 모습인가요? 아니죠? 네. 가은아 가은아 가은아 정가은 너 정가은이지? 김가은 김가은 안녕. 정가은이란 친구가 한번 언젠가 사연을 보내줬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학교 교육 과정 중에 수업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아우 당연히 체육이 가장 재밌다고 할 수 있죠. 체육이? 왜, 왜요? 체육 왜? 다른 공부들은 다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통 뭐 체육은 움직이는 활동이 주가 되니까 그래도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죠. 공부를 잘해서 보통 공부를 잘하면 맞아 맞아 잘하니까 좋아하지 않나?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를 좋아하는 건 별개예요. 아, 그냥 이게 성적이 이만큼 나오는 성취감은 느끼되 네. 흥미롭진 않다. 그렇죠. 근데 공부가 흥미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거의 없긴 한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우리 셋은 없어요. 저 네, 우리 셋은 없어요. 네, 우리 셋은 아무도 없고. 그럼 그다음 질문 뭐였죠? 그다음 질문은 우리 네. MC 단위가 그렇죠. 혹시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아, 부모님. MC 단위가 오늘 부모님께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꾹꾹 눌러 담았던 꾹꾹 네. MC 꾹이처럼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부모님께 전하고 싶었던 영상 편지 시작합니다. BGM 조금 잔잔한 걸로 깔아 주실 수 있을까요? 멘트 준비했어요? 멘트 준비했어요? 멘트요?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하려고 말을 준비는 알겠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잠깐 사라질게요. 네. 엄마, 아빠. 제가 평소에 남자친구 갖고 싶다고 철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행실이 뭐 가끔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신다고 하셔서 나름 후회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앞으로는 엄마 아빠 속 많이 안 썩이고 즐겁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떡해. 우는 거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안 울어요. 안 울죠. 그렇죠. 자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그렇죠. 네. 어머니께 마음이 좀 전달이 됐을까요? 네.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금 어머니께서 계속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다니가 이렇게 말을 잘할 줄, 전 중학교 친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을 잘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괜히 만능이 아니라니까요. 괜히 만능. 만능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 잘하기만 해. 네. 자, 그럼 다음 소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 소방이요? 아, 네. 그러면은 우리 우리 MC 다니가 우리 마지막으로 신청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신청곡이 어떤 거 있었죠? 저는 신청곡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를 아, 듣고 이하이의 한숨. 그럼 이하이의 한숨의 노래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이의 네. 한숨.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 네, 이양이의 한숨 듣고 왔습니다. 네, 네, 2부 순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순서는 끝났고요. 근데 네. MC 다니 네. 아나운서 네. 하는 거 어때요? 아나운서요? 어, 네, 말도 아나운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갑자기 이거 이하이의 한숨 들으면서 이 MC 다니가 아나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나운서 어때요? 어머니 아나운서 어때요 MC 다니? 아, 어머니 좋다고 하시네요. 아나운서 보내주셨네요. 아나운서 아나운서는 근데 태생이 좀 단아해야 되는데 우리 단아해질 수 있도록 다니가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2부 순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순서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좀 털어놨던 시간이 되고 좀 서로 공감되는 시간이 되고 네. 응원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3부 순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공유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3부 순서인 문제적 퀴즈. 이 시간 MC들이 문제를 내고 시청자분들이 맞추고 상품을 얻어갈 수 있는 순서인데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셔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의 퀴즈가 있어요. 그죠? 네, 두 가지. 듣기 문제랑 추리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 문제랑 추리 문제 중에 뭐 할까요, 가은아? 둘 중에 뭐 먼저 할까? 듣기랑 추리. 추리. 추리 추리 추리 누가 추리. 누가 추리래요? 추리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추리 한번 그래 추리가 조금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듣기가 좀 노잼인데 자 추리로 자 상황극을 잘 듣고 잘 들어야 돼. MC 단위가 상황극을 저랑 같이 할 텐데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추는 네, 정답을 사람에게 맞추신 분한테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죠? 네네네 네, 맞아요.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자 자 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BGM 낮춰주시고요. 네, 남녀가 토요일 날 짧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짧았길래?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나 일요일 날 저녁에 친척 중에 누가 아프셔가지고 병문안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일요일에는 집에 6시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난 내일 늦게까지 푹 자야겠다. 응? 알았어. 다음날 일요일 남자도 푹 자고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일어났는데 12시 반쯤 남자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자? 자? 이렇게 남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방금 일어났어. 근데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여자 화가 났어. 왜일까요? 여기서 여자 화를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강아?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우리 단이 동생 안 돼? 말하면 안 돼? 단이 동생 안 가서? 가서? 병문안에 안 간 거야 지금? 아니요 그렇지. 좋은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까놀라유 하나 더 드릴까요? 아니요 다음에 좀 더 가까운 네. 답이면 드리고. 네 그래. 다른 사람. 다른 여자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예지야. 그럼 상황극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상황극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자 토요일 날 짧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갑자기. 야, 나 일요일 날 저녁에 친척 중에 누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래가지고 일요일에는 집에 6시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난 내일 늦게까지 푹 자야겠다. 응, 알았어. 다음날 일요일 남자도 푹 자고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일어났는데 12시 반쯤 남자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죠. 아직 자? 이렇게 남자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방금 일어났어. 그런데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근데 지금 단위의 연기에서 목소리 연기에서 느껴졌던 거는 사실 이미 그래? 이때부터 화가 난 거 같은데? 벌써 났어. 아침에 화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진짜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 난 몰라. 알아요? 정말. 아세요? 언제 화가 났을까요? 모르지. 남자들은 모를 것 같아 이거. 알 수가 없어. 재겸조이 알까요? 그래. 어허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이거. 그렇지.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자가 그러면 그 전날에도 화가 났던 거야? 그 대화 중에도? 몰라. 어떻게 된 거야? 여자는 이미 이미 화가 났던 거야? 네. 화가 난 거죠. 왜? 못 본다는 거 자체가. 짧은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거 자체가. 네, 짧은 데이트를 하고 왔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남자가 일요일 저녁에 친척 중에 누가 아파서 병문안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 그러면 네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 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요일에는 집에 6시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난 내일까지 늦게까지 푹 자야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미 말투에서부터 이게 좀 격한 빡침이 느껴지지 않아요? 몰라요. 격한 빡침은 뭘까요? 웬열? 뭐래? 웬열 이걸 몰라. 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남자가 잘못했구나. 좀 그 아우라를 느꼈어야 돼요, 그거. 네, 이런 상황이 있었죠, MC국이. 여자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화냈던 적 있죠. 아니가 내가 몰라서 그런가? 없었어요? 나 없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아니야? 화가 나면 그냥 아 그만 만나자 그런 거 아니야, MC국이? 아니 그렇진 않고. 아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우리 MC국인데 이런 상황 와도 모를 것 같아. 눈치 아니야, 진짜 제로. 알아요. 눈치 제로. 지금도 몰랐잖아. 아 이거는 다 몰라. 이거 솔직히 아는 사람 어디 있어? 난 알았어, 사실은. 여자들은 다 얘기하자. 알아요. 자 그러면 여자들은 다 알지, 그치? 알죠. 자 그러면 우리 무슨 퀴즈 하나 더 있잖아, 그치? 우리 듣기 문제 퀴즈가 있습니다. 일단 진한이한테는 조금 이따 선물을 주고 듣기 퀴즈. 듣기 퀴즈. 여자가 약간 노잼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노잼인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네. 자 지금 노잼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극한 생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 석봉이가 쓴. 여러분들 상상해 주세요. 불을 꺼야 돼. 자 불을 끄고. 석봉이가 쓴 네. 글자가 석봉이 알죠? 석봉이 어머니가 이제 글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석봉이가 쓴 글자체가 가는 안상수체인 것을 맞추세요. 그래서 질문부터 재미없죠. 무슨 말이에요? 가는 안상수 그 한컴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는 안상수체가 있더라고.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석봉이가 뭐라고 썼는지를 맞추는 건가 봐. 그죠? 자 글씨체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네. 연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기. 자, 네. 어머니 석봉이가 왔습니다. 아야 너 석봉이 아니니? 그래 글 공부는 많이 했니? 어디 한번 보자. 불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네 어머니. 떡. 떡. 떡. 떡. 떡. 자, 연기 좀 다시 하면 안 돼요?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연기가. 아니야, 지금 재밌었어, 충분히. 아, 그래? 어, 누가 봐도 어, 진짜 한석봉의 어머니. 와.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상일까? 우리 어, MC 다니가 진짜 연기 너무 잘해. 연기파 배우네. 그러니까요. 연기를 했었어야 됐네. 아, 진짜 MC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다구리야? 아, 지금 너무 좋았는데. 아, 그럼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갈게요. 사극 톤으로 다시 한번 해서. 자. 어머니, 석봉이가 왔습니다. 아유, 너 석봉이 아니니? 그래, 그 공부는 많이 했니? 어디 한번 보자. 불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봐라. 네, 어머니. 이게 뭐니? 네 공부는 제대로 한 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큰 인물이 되겠니? 자, 이게 1번입니다. 이거의 정답 뭘까요? 안상수채? 가는 안상수채가 무엇일까요? 네. 전 이 질문 했을 때 사실 이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대본에. 자,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요. 없으니까 정답을 그러면 김진한 군이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보는 기회를. 자, 진해. 그치, 나도 그치. 이 문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쓴이도 사실 이 문제를 알아듣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수요일날 준비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 정말 네. 노잼이네요. 문제적 아. 퀴즈니까 그래. 문제가 많은 거야, 퀴즈에. 아, 문제가 많은 퀴즈라. 이걸 알아맞혀야 네. 돼요. 네, 뭐. 아, 진짜 노잼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마리스 라디오의 대본을 담당하고 있는 MC 쿡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40대 연어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은 럭셔리 공연 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알아보는 40대 언어의 시간입니다. 40대 언어, 40대 언어. 이거 10대들도 40, 알아야 돼. 네, 40대들이 내는 소리. 맞아요. 40대들이 내는 소리, 소리. 요지, 소리, 요지. 요지가 뭘까요? 요지. 요지 이거 말고, 이거 찍어 먹는 요지 말고. 아, 이쑤시개? 네, 이거 말고. 요지가 요지는 뭘까요? 요지는 뭐일까요? 여기 너네 알아야 돼. 맞춘 사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너는 아버님 나이가 40대죠? 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비슷하다고 재밌는 것도 내가 선물 드립니다. MC 단이 요지가 뭘 것 같아요? 요지가 뭘까요? 글쎄요, 전 감이 잘 안 잡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줄임말이에요, 요지가. 요지가? 요 어쩌고저쩌고 지 어쩌고저쩌고 욕은 아니에요? 여기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욕 어떻게 나올까요? 요즘 하는 지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자, 자 우리 어 우리 대충 하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지, 요지가 뭘까요? 정답을 아는 사람? 네? 요지경? 땡! 요지경 재밌었는데 선물 드리면 안 될까요? 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나오시면은 저희가 큰 선물은 아니고요. 선물 드릴 텐데. 자, 이렇게 들이대보세요. 한번 요지, 요지가 뭘까요? 요지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데 없죠 또? 난 모르지 않을까요? 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난 모를 것 같아.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요즘 보기 드문 지성인. 벌써 재미없죠. 어떤 게요? 아, 이거 재미로 하는 거 아니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써보세요. 아,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의 아버님들 아무도 몰라. 요지경. 40대였는데 40대가 모를 것 같아요. 어디서 찾았어요? 뭘 인터넷에 나왔어. 어, 그렇죠. 네. 예, 다음엔 또 재밌는 거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박수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순서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인 응답하라 호박골입니다. 응답하라 호박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았고 여러분들 내용도 많이 들었고 저희가 준비도 해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호박골 문화촌 홍은일동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추억이 있는지 장소, 시간, 느낌, 사람 뭐든 다 좋습니다. 응답하라 호박골이라는 주제로 어떤지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걸 가지고서 얘기하고 라이브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까지 MC 다니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했던 것 같아요. 단아한 MC 다니가 되기를 원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다니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단아 이거 가져가. 여기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순서였던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듣고 잠시 후 4부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이 없으니까 담다디를 계속 들으면서 4부의 순서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시. 오늘이 마지막이야. 인자 더 이상 못 받아들여. 오늘 응답했으면 하는 사연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응답하라에 나왔던 영상들을 편집해서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요. 좀 아버지들의 인생에서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영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봤어요. 성동일 아저씨가 계속 나오면서 응답하라에서 보는 건 고뇌하는 모습과 고독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하는 방법은 술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서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하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지만 오늘은 좀 어떤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고독이나 힘듦을, 인생에서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로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 이것이 마지막 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지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어.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하... 다시 와이라고 앉아있노? 뭐라 아버지요? 와이라고 앉아있는데 와. 뭔 일 있나? 임자, 나 오늘 명예퇴직 당했네. 미안하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귀 와 미안하노. 아이다 여보, 당신 미안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응답하라 1998, 1988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성동일 아저씨가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이제 평생 동안 일했던 직장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인데요. 많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동일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가족입니다. 날들이 아버지를 위해 명예퇴직 기념파티도 열어주고 좀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낙담할 때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건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도 참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청춘이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 네 입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여가가 구슬퍼 각오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 짓을 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고 더 서라 허전한 내 마음 정답던 개똥산 찾는가. 잡으려 잡으려 큰 손짓에 슬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치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감사합니다 뭐 사고 쳤어? 야 개성팔 뭐? 너 내 마니또지? 이상하다 내 마니또 택인데 아, 내가 왜 네 마니또인데 야 네가 내 마니또니까 왔지 아니면 네 성질에 강남까지 왔겠냐? 미쳤어? 나도 그 정도 머리는 있어 나도 마니또 아니야 그만 우기시지 내 마니또 택이야 집에 가서 쪽지 보여줘 그럼 너 왜 왔어? 아... 왜? 아 왜 이래 진짜 미쳤어? 요 머리로 잘 생각해봐 내가 왜 왔는지 알았지? 혹시 MC 꾸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친구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MC 꾸기의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막 속상했던 적. 아 일단 되게 많은데 일단 첫사랑 얘기하는 게 괜찮겠죠? 그렇죠. 중1 때입니다. 중1 때. 홍은중학교 다녔을 텐데요. 그때 아유 얘기하기가 좀 갑자기 떨리네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그냥 설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중1 때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티가 났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주 반 친구들도 막 다 알고 막 얼레리 꼴레리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괜히 이렇게 분위기 몰아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분위기 몰아가니까 아 이게 안 되더라고. 막 그래서 걔는, 실패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여자를 좋아했지만 그 여자는 제 친한 남자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친구의 친구라. 자, 이런 MC9의 마음을 가지고서 소녀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 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사범님. 이제 퇴근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참, 태가 저기 오늘은 이 아저씨 술친구 좀 해줘야 쓰겠다. 태기가 이제 어른이 다 되버렸네.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다 컸네, 다 커버렸어. 아저씨, 어머니 돌아가셨다. 죄송합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야, 시방 그 얘기를 못 들을 거는데 괜히 눈물 나고라. 그제 살아서 또 죽어서도 진로다 보고 잡은 게 엄마지. 아따, 우리 엄니 보고 잡다. 우리 태기는 엄마가 언제 진로다가 보고 잡대? 응? 매일요. 이번에 걱정 말아요. 엄마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이번 노래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불러드릴 건데요. 저는 이 노래가 최근에 가장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아쉬움과 실수, 그런 것들 때문에 실패와 같은 패배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참 패배감이나 실패감 같은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힘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보단 절망하기보단 훌훌 털어버리고 내가 또 한번 성장했구나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 동네 사는 친구는 아니고 남양주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친구와 대화를 나눴어요. 매우 매우 긴 대화였어요. 그리고 남학생이었고 그 친구는 자신의 미래와 진로 그리고 가정 상황을 놓고서 너무너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집에서 장남이란 이유로, 또 학교에서는 반장이란 이유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후배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절대로 내색조차 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 앞에서 엉엉 울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형, 제가 이렇게 울면서 대화 나누면 마음이 후련해지긴 해요. 하지만 다시 이 고민에 빠지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시련과 각자 다른 사연으로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불러주시고 서로 이렇게 고민이나 걱정들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우리가 또 한번 성장했구나 생각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수술동에서 좀 쓰고 와. 같이 가자. 아니 뭘 2시기나 가. 혼자 갔다 와. 어, 알았다. 얼른 자. 내일 아침 수술인데.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이 안 와? 응? 무서워? 조금. 정봉아, 오늘 엄마가 낮에 여기 간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어. 혹시 잘 안 될 확률도 있냐고. 한 개도 없대. 진짜야. 엄마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엄마 그리고 저녁에 아빠랑 나가서 갈비 먹었어. 엄마가 수술 걱정됐으면 아빠랑 외식했겠어? 엄마 아빠는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말고 응? 얼른 푹 주무시게. 어? 알았지? 왜 이래 우리 아들. 응? 그 큰 수술도 잘 해놓고서. 응? 엄마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강한 사람인데 아들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내 새끼가 왜 약해? 엄마 닮아서 네가 얼마나 강한데. 응? 아무나 그 힘든 수술 다 이겨내는 줄 알아? 정봉아, 그거 대단한 거야. 응? 네가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얼른 자, 엄마 TV 좀 보고 있죠.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운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뭐 하세요? 네, 선생님. 한 주무씩 뭐 하세요? 텔레비 좀 본다고.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쉬운 수술이에요. 한 시간도 안 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그런 수술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는 감사를 받으실게. 아이고, 왜 이러실까? 지금까지 잘 버티시더니. 근데 우실 일이 아니에요. 정말 금방 끝난 수술이에요. 제가 딱 한 시간 안에 끝내고 나올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고, 더 마음 고생이 심하네. 아, 이제 다 끝났는데 다 잘 이겨내시고서 그대 가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제가 엉클을 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저 엄마는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여린 여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항상 강하지만 사실 우리 뒤에서 숨어 울고 계시는 호박골의 모든 어머님께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엄마라는 노래 짧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도 신나는 거 가죠. 네,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부를 텐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걸 생각하고 크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즐거운 토요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의 축제를 연들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멍도 깃들은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속을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온 듯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온 듯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모두 함께 떠나요. 다시 할까요? 에이. One more time.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온 듯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온 듯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힘이 힘들 때, 낙담이 있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건 뭐 여행도 있을 수도 있고 꿈을 찾아가는 걸 수도 있고 가족의 사랑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곳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수로 모시려고 해요. 여수 밤바다를 여수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초 뒤 광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에 도움을 주신 우리 동사무소 있고요. 성성께! 네, 네. BCP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죠 또? 네. 네이클로버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MC 김단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저희 마이리스 라디오 후원해 주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돈을 받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돈을 함께 받죠. 이제 이렇게 돈독하게 우리 동네를 같이 네.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저희는 사실 서대문구청과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죠. 홍일동 주민센터와 서울홍성교회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지역을 밝게 만들자라는 취지를 가지고서 동장님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구청은 구청장님은 아니신데 아무튼 같이 함께 밝은 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낙담할 때 가족과 친구들과 또 꿈을 찾아서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요? 네, 힘이 네.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호 씨가 따뜻한 글 한마디 하면서 네. 끝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디오 때 엔딩 멘트이긴 한데요 이게. 잠시 행복이나 웃음보다는 가슴 깊이 남을 수 있는 행복이 더 소중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아낌의 소중함보다 믿음의 소중함을 더 중요시하는 먼 곳에서도 서로를 믿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루디의 당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대답이 작습니다.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리셨나요? 네, 그럼 6월 19일 일요일 6시 마리스 라디오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재밌는 것으로 네,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네. 라디오를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네, 마리스 라디오 네. 마리스 라디오 페이지도 들어오셔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가 너와 나 우리 마을 페스티벌 보면은 제1회라고 돼 있어요. 내년에 또 합니다. 더 재밌고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는 더 이거 뭐한지 경계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와주세요. 네, 더 즐겁게. 그리고 오늘 있는 수익금은 사실 그죠?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거든요.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용될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수익금입니다. 여러분들을 저희가 그냥 판매했던 게 아니라 수익금이고요. 저희도 뭐 수익금이 아니구나. 모든 판매 금액이지. 그렇죠. 모든 판매 금액. 여기서 만드는 재료나 비용은 이런 건 따로 지원을 받았고요. 네. 후원을 받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분들이 냈던 돈들은 모두 다 한 돌도 빠짐없이 10원도 빠짐없이 네, 이 지역의 호박골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니까요. 좋은 취지의 마을 행사니까 다음번에 열 땐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잉 뿌잉. 뿌잉.